특별한 맘 아니 girl 아니 girl 그리 소심하게 숨지 마라 아니 girl 너의 수수한 맘 아니 girl 아니 girl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숨기지 않아 I do 감추진 않아 I do 이젠 피하지 않아 기다려 이제는 내가 갈 테니 날 봐 이제는 내 차례니까 걸어온 세상을 밝혀 새로운 나이처럼 다투고 싸워 등을 불키고 한숨만 삼켜 이젠 달라 내 미소에 잠겨 헤어날 수 없게 지금 내 품에 안겨 아는 걸 뭔가 특별한 말 아닌 걸 아닌 걸 그저 평범하고 모자란 나 아는 걸 내게 넘치는 널 아닌 걸 아닌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속이진 않아